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 너 많이 가져야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All of my love You are all of my life 그러고 보면 난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해서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다른 어떤 걸로 채워봐도 All of my life You're all of my life 채워지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 바래왔고 간절했던 거잖아 이제 내 방에 가득한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